겨울이 가고 봄이 오듯이 시간이 흐르면 익숙해질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 내 사랑이 너를 지우는 일 따스했던 너의 그품이 오늘따라 왜 이리 더 그리운지 그때의 네가 그냥 보고 싶어 그래 피를 맞으면 가슴속